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군인 유난 대회가 9일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와 남포시 라선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의 보도를 해당 도의 책임 일꾼들이 낭독한 데 이어 당 무력기관 청년동맹 일꾼들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군민유난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행성을 뒤흔든 화성 14형 로켓의 불루의성은 사회지 강국으로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선언한 민족사적 대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만 군민이 억척의 성세가 되고 방탄력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 통일과 사회지 강국 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